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네, 서브레이 5화 시작하겠습니다. 야, 서드레, 아, 오 아니에요, 6화예요. 다시 해. 시작하자마자 네. 엔진.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6화. 네, 서드레 6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서드레 6화는 김승찬 특집으로 마련했어요. 우후,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화면으로 나오고 계신 김승찬 씨가 네. 이제. 그 모든 진행과 어떤 아이디어 제공 그런 걸 해주셨고 오늘의 이제 그 근데 생각보다 코너가 많이 바뀐 건 없는데 네. 오늘은 과감하게 네. 내 친소도 없애고 아, 김승찬 특집이기 때문에 네. 김승찬 씨가 제시한 그 두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이상형 네. 그리고 하나는 ASMR. ASMR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썰을 한번 쫙 풀어보는 걸로 네. 하고 이제 직장인 잔혹동화도 이제 그 잠 못 드는 ASMR이잖아요. 그래서 잠하고 관련된 직장인 잔혹동화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김승찬 특집으로 마련한 서드링 6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오프닝은 뭔가 우리 승강군이 다 아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설명 내가 이제 설명충이니까 설명을 네. 내가 하고. 그 김승찬 씨 일단은 시작할 때 그 뭐냐 네. 그 해커톤 요번에 나가셨다면서요. 해커톤. 해커톤. 아, 네. 아 이번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 왜요? 보통 여기 아니 그 교내에 있는 해커톤을 어제 갔다 왔거든요. 네. 교내에서 진행하는 해커톤이었어서 그렇게 뭐 규모가 크지 않을 거라는 건 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보통 여기 해커톤 다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렇게 약간 그 너드스러운 너드? 뭐랄까? 예, 너드스러운 게 아, 너드? 야, 야 예, 티셔츠 수집하는 거랑 스티커 수집을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티셔츠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티셔츠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해커톤에 그 나가는 행사에서 그 티셔츠를 수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사를 나가면 그 기념 티셔츠를 주잖아요. 그 내가 마라톤 할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티셔츠를 모으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 매년 그냥 셔츠 콜렉터네. 그렇지. 그 뭐 성적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나가서 그런 셔츠 그 셔츠 모으는 거에 좀 더 주력하는. 오. 이걸로 보는 게 우리 더 좋겠어. 이거 알트탭도 뭐 다 되나? 전체 화면? 아니야 근데 나오긴 나와 여기 보면은. 뭐가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없는 퀄리티의 티셔츠를 줬어요. 아니 뭐 그런 거야. 네. 그런 귀엽구만. 이게 뭐야 근데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게 적혀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스폰서의 어떤 연락처 같은 거. 뭐라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이걸로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 방송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자, 여튼 그래서 그 해커톤 나갔는데 왜 실망했어요? 아, 그리고 일단 코딩 자체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MIT에서 네. 앱 인벤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약간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만드는 그 코딩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코딩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콘테스트를 하는 거였고 상금 규모도 뭐 10만 원 뭐 이런 거였고.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런 이제 꼬꼬마들 있는 데서 양민학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김승찬 씨가? 아니 저기 제가 한국인 형님들 차 타고 갔는데 네. 형님들이 그냥 나오자 그래서. 뭐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야 요즘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도 그거 다 뭐라 해야 되냐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선입기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뭐 티셔츠랑 스티커만 받고 나왔어. 여기 저희 청취자 중 한 분이 티셔츠 보고 메모장으로 만들었냐고. 아, 예. 네. 정말 딱 줄 글만 있어요. URL만 적혀 있네요. 네, 뭐 저런 디자인 내가 봤을 때는 저거 그거야 그냥 디자인 한 것도 아니고 텍스트 앞면에 이 텍스트 넣어주시고 뒷면에 이 텍스트 넣어주세요 가지고 네, 요청 사항 한 줄 메모.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나봐. 네 무슨 줄 간격도 약간 이상. 그러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티셔츠 만들 때도 저거보다 공들였던 것 같은데. 오케 티는 이뻤어. 네, 그럼 그럼 우리는 그런 디자인 부가 따로 있었잖아요. 디자인만 하는 부서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해커톤은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근데 또 김승찬 씨가 이제 코딩 2개월 만에 해커톤 2회 참전이라는. 그니까. 웬만한 경력자 그냥 쉽겠어 아주 그냥. 나는 해커톤 딱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 내가 코딩을 조금 하기는 하지만. 그걸 나갈 정도는 아니다 했는데 벌써 2회나 출전하시고 김승찬 씨 이제 차근차근 이제 코더의 길을 걷고 있다. 네. 예. 맞나? 승아 씨는 뭐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었나요? 전기 관련해서? 아, 우리는 예를 들면 그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까지는 없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느 규모 정도로 있냐면 그냥 졸업 그 과 내에서 혹은 뭐 이제 한 단과대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공대에서 이제 그 하면 제일 뭐 하기 좋은 게 그 학과 내에서 프로젝트 이런 거 해가지고 CCP 뭐 이런 게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뭐 프로그램 이런 거 해가지고 어허, CCP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코딩이 거기 들어가면 엄청 좋아하거든. 별거 아닌 코딩이야? 사실 그런 적도 있어. 우리가 다 만들어놨어. 이미 뭐 앱 같은 게 한참 뜰 때 앱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놨어요. 이러이러한 거 뭐 예를 들면 박물관 앱 네. 이런 걸 만들어놨었어. 왜냐하면 그때 GPS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원형 좌표계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실내에서 만보계랑 그렇게 하면은 방향이랑 만보계 가지고서 하면은 그 GPS가 안 잡혀도 내부에서 내가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 좌표계를 만들어가지고 박물관 앱을 만들었어요. 내가 몇 발자국 이동하면 가상으로 이렇게 포켓몬고처럼 이렇게 뜨게 뚱뚱뚱뚱 그런 식으로 뜨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닌데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렵지 않은 코딩이야. 어려워 보여. 그러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에 딱 나가면 우와 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 달 동안 야 돈 받았다 야 놀자 말로 놀고서 이제 다 한 거 갖다 내는 거지.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PPT만 한 이틀 전에 만들어 가지고. 그런. 요즘 진짜 해커톤 같은 데서 좀 수상하는 그 팀 같은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준비를 다 해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앞단, 뒷단. 백엔드, 프론트엔드 다 준비를 해오고 요즘 추세가 다 인공지능 그게 되게 유행이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그쪽에 가산점을 참 많이 기여를 해서 보통 머신러닝쯤은 하나 정도 추가를 해야지 이제 추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딩이란 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뭐 오브젝티드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이제 그 디벨롭 키트가 있어요. 네. 거기서 내가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에는 그 딥러닝도 분명히 이제 핫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해놓는 코딩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해놓은 게 있고 내가 거기에 뭐 나한테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뭐 상수 선언이나 뭐 변수 선언이나 이런 것 정도만 하면 되는 정도로 바뀐 경우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얹혀가지고. 그쵸, 그쵸. 보통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하거든요. 네, 라이브러리. 그래서 뭐 김승찬 씨는 최근에 뭐 어떤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보셨나요? 아직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것도 지금 좀 어렵습니다. 아, 아직 어렵죠. 네네. 네네. 아직 초기 단계라. 뭐 프로젝트 근래 한 건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아, 요즘 제가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 벌써 만드는구나. 웹개발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를 배우는 게 웹개발 배우고 자바를 배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웹개발 쪽에서는 HTML, 뭐 가장 기본이랑 CSS. 네. 이제 두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프로젝트 한 게 그 포켓몬스터 웹페이지 만드는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인터넷 창으로 보여주는 건가? 우왕. 우왕, 우왕. 우리 승찬이가 만든 웹페이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쵸. 우왕. 했는데 또 막 메모장으로 만든 거 아니겠죠, 설마? 모르지. 캐나다에선 그 퀄리티가 많은 걸지도. 하이퍼링크만 열심히 많이 읽고. 캐나다에서는 아직 이제 그 꿈과 희망의 땅인 거지. 우리 탁형도 우리 잘 안 되면 저 캐나다 갑시다. 그 탁형이 저희 이제 3화인가요? 4화 때 나왔던 내 친소에 소개됐던 형님인데 그 형은 아예 이제 학부 때부터 컴퓨터 전공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오케스트라 회장할 때 오케스트라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도 있었고. 절레절레. 아 근데 의외로 컴공과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은 남들이 보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도 되게 쉽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컴공과한테 시키면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프로그램을 찾아요. 나도 그렇지만 네?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하면 이거 분명히 내 생각엔 누군가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다.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때쯤에는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아예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우리 미니 홈피꾼이지 홈페이지 꾸밀 수 있는 사이트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초반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활용을 이제 했었으니까 뭐 그 정도가 있겠네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뭘 보여주시고 잘 안 보여요 김승찬 씨. 네. 아 네네. 천장밖에 안 보입니다. 보이나요? 네네 보입니다. 아 포켓몬이네 진짜. 포켓몬. 아 거기 주소를 알려는 청이 있어요. 아 그래요? 주소 좀. 내가 가면 국부 유출이라 안 됩니다. 우리 그 탁 형이 지금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 뭐냐 포켓몬 도감처럼 이렇게 해놨네요. 네. 오. 판넬을 모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제가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예전에 웹사이트를 봤을 때는 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 간단해서 만드는 대로 코드가 몇 줄이 들어갔냐면 한 1000줄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코딩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뭐 한 1년 정도 더 배운 다음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천 줄을 쓸 게 아니라 클래스 하나 짜놓고서 10개만 딱 하면 151 줄만 딱 쓰면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서 또 똑같은 거 또 쓰는데 거기서 이제 컨트롤 CV 한 다음에 뭐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분명 뭐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걸 쓰면 분명히 더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배우는 단계니까. 이 진짜 컴돌이들의 대화란. 아우 킁킁킁. 아 예 참으세요. 이거는 언제까지나 김승찬 특집이기 때문에 오늘은 김승찬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청취자 중 한 명도 컴공과라서 네네. 아주 그냥 컴퓨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네. 그 방송 자주 끊긴다고 지금 욕하고 있어요. 아 이 프로그램 냄새들. 아 이제 씨뿔 냄새. 아 네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다음 조금 이제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네. 그 ASMR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김승찬 씨. 네네네. 네, ASMR에 대해서 간략히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일단 ASMR이 뭐죠? 네 ASMR도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네. 그 딱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일상 소음을 말을 하더라고요. 일상 소음.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면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라고 자율감각 쾌감작용 되게 거창한 의료 용어처럼 느껴주실 수 있는데 뭐 의학 전문 용어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뭐 생활 자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근데 내가 알기로는 ASMR에 뜻 자체는 네? 그냥 거의 그 때리면 아프다 수준 이놈의 새끼가 뭐야 지금 공짜한 겁니까 지금 네네, 때리면 아프다 수준의 그 정도의 그거라서 네, 우리 순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말초신경 자극을 해서 뭐 한다는데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소리로 귀를 때리는 거죠. 근데 때리는데 아 기분 좋아 막 이런 느낌에 갑자기 약간 좀 변태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야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컨텐츠들 보면 살짝 변태스러운 게 있어. 없지 않아 있어. 전 유튜브를 보면은 네? 예를 들어 귀파기를 해준다든지 연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고데기 소리를 낸다든지 진짜로요? 되게, 예, 롤플레잉으로 방문 판매를 한다든지 눈썹 왁싱을 한다든지 쿠킹, 베이킹 혹은 먹방까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기하다. 그런 게 네. 왜 있지? 고데기 소리가 왜 있지? 그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저 기본적으로 우리 옛날에 MC 스퀘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MC 스퀘어랑 원리는 비슷한데 좀 더 창작자들이 뭔가 자기들의 그 컨텐츠를 넣는 그 활용을 해서 좀 더 청취자 수를 늘리고 있더라고요. 청취자 수는 좀 많은 편인가요? 그러면은? 네네. 청취자 수는 많은 편이에요? 좀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자주 듣는 다나 ASMR이라고 있어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잠깐만, 우리 승찬군. 막 여자 숨소리, 막 자는 소리 이런 거 듣는 거 아니죠? 숨소리 나오고. 숨소리도 나오고. 숨소리 나온다니. 막 손 비비는 소리도 나오고. 그 여자가 귀 파주고 막 이런 거야. 해명해 보시죠. 뷰수가 막 500만 뷰. 아니면 400만 뷰만 오 많다. 그게 또 이제 그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약간 솔직히 이제 외모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외모로요? 진짜 오래 전부터 하던 사람도 있어요 ASMR. 그래서 뭐 정말로 막 이렇게 마이크가 그거는 마이크 자체도 달라요 생긴 게 네? 양쪽에 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이렇게 양쪽에 있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게 그 어느 쪽에서 내가 소리를 내는지가 이제 그 스테레오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쪽에서 막 손을 막 하고 막 이쪽에서 손을 막 빠삭빠삭 하면 손을 막 이렇게 하면 손이 그 스테레오로 또 들리는 거 들리는 것도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쪽에서 딱 한번 했다가 저쪽에서 딱 한번 해주고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맞아요. 지금 또 이제 시청자, 이제 저희 트위치 TV 시청자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ASMR은 사실 근데 여자가 하면 인기가 더 좋아요. 근데 안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도 나 그 말을 했어요. 네, 우리 김승찬 씨도 여자 거 듣잖아요. 그, 거기 나온 여자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살짝 헐벗었어. 좀 그래. 아니,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ASMR 수프라는 그 채널도 있거든요, 유튜브에 가보시면. 네. 근데 그 채널을 보시면, 예를 들어, 뭐, 생가 치리로의 어떤, 그, 제니바의 집, 아니면, 해리포터에서 호그와트 시험기가, 뭐, 이렇게 되게, 콘텐츠를 되게 다양하게, 뭐 키키의 빵집과 다락방이 제일이야. 아, 뭐, 지금 보고 계신가 보네요. 뭔가 검색하고 있어.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네. 네. 새로운 창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그게, 그것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이런 오디오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팟캐스트 시작을 할 때. 네. 그럴 때 제가 많이 찾아본 게 요즘은 그런 이제 오디오 콘텐츠를 옛날에는 만들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도 워낙 잘 돼 있고 컴퓨터도 좋아졌고 그리고 그 음원 소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안에 오디오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요번에 제가 이제 성화학원 다니면서 드라마를 하나 녹음을 했는데 효과음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그냥 다 찾으면 나와요. 아 대박이다. 심지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마녀배달부 키키의 어떤 주방 소리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뭐 그 철판이 이렇게 냄비 따로 소리, 냄비 소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소리. 적당한 타이밍에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이렇게 쭉 재생시키면 실제 내가 그 주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효과음들 다 손으로 만들고 막 그랬던 걸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젤리 같은 거 막 다 해가지고 막 쪼물딱 이러면서 막 소리 내고. 아, 그것도 이제 요즘도 비슷한 게 있어요. ASMR처럼. 네네. 그, 뭐지? 그, 액체괴물이라고 하죠. 그 액체괴물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가 이제 그 공기방울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다다닥, 파다다닥 하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ASMR 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승찬 씨도 또 뭐 더 말씀해 주시죠. ASMR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나요? ASMR은? 어디다 들어가요? 저도 되게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 하드 유저인데요. 네. 아,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아, 되게 이상하다, 이거. 되게 약간 변태스럽네. 그리고 막상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프리 이쪽 그 계열의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많이 듣는데, 어느 순간 그 ASMR 스피라는 아까 채널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그렇게 생가치로라든지 그런 되게 구체적인 아, 거의 예술의 영역으로 뭔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쪽 사이트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새로운 뭐 다른 ASMR도 찾게 되고 하다가 좀 자연스럽게 좀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자다가 너무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 가끔 한 번씩 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 보통 잠잘 때 어떤 거 듣나요, 승찬 군? 숨소리? 저는 아니요, 면도하는 소리가 저는 크리핑하는 소리. 예전에 이발소 가면은 네. 아저씨가 이렇게 크림 발라줬던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그런 이발소를 다녔어요? 완전 옛날 아니에요, 그거? 나는 이발소. 초등학생 때 거의.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막 그 가운데 난로 있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초등학교 때 면도를 하나? 초등학생 때 할 수 있지. 그 정도로 남성성이 진했어? 우리 승찬이가? 지금도 진하잖아요. 제가 빨리 성장을 멈췄습니다. 빨리. 그래서 제가 빨리 성장을 멈췄어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아, 그래도 이 얼굴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얼굴이라니까. 네. 그 보통 이제 그런 얼굴이 오래 가죠? 네네, 오래 가죠. 한 30살이 돼도 이 얼굴일 것이라 믿습니다. 네. 제가 달력 보다가 알았던 건데, 우리가 한 달 뒤면 30이더라고요. 그렇죠. 너무나 슬프지만. 그러네요. 여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김승찬 씨,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예전에 제가 되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요즘 그런 거 겪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텐데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 네. 불면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네. 3, 4시간밖에 못 자고 이걸 병원에 가서도 잘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도 먹어도 정확히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일산화 같은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야 퇴사야. 휴직이나 퇴사를 휴식이나 퇴사를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죠. 그럼요. 나도 휴직한 이후로 잠이 너무 잘 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퇴사는 아니고 그 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이 네. 엄청 심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승환 군도 저한테 막 엄청 물어보고 그랬죠. 약사니까. 그래서 혹시 뭐 수면을 도와주는 수면제가 있느냐 혹은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처방전을 안 쓰더라도 어떤 그런 수면에 도움이 돼주는 영양제가 있냐 그런 것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내가 잠을 못 드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 내일이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내일이 오는 게 싫은 거야. 내가 싫으니까 그거를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부정을 해서 지워놔도 네. 몸이 안 잠드는 거야. 그래서 자면 너는 내일을 맞이하게 될 거야. 또 아침에 가게 될 거야. 그래서 막 그러면서 막 안 잠들라 그러는 거라서. 저랑은 약간 미묘하게 다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잘 때는 잘 자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정말 잠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핸드폰으로 그냥 딴 거 보고. 네네.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방송이 지금. 엄마 미안. 어머니는 거절을 눌러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엄마. 김승찬 씨 연결을 마저 해주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뭐, 그동안 제가 잠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저희 이제 그 트위치 방송 그 청취자분들께서 오히려 잠을 줄여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잠이 많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마음 편해서 그래요, 동탁경. 공부 좀 해, 인간아. 잠깐만요. 이거를 또 우리한테 돌려주고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겠지? 뒷면으로? 그럼 또 우리가 보이겠지? 괜찮 잘 보이겠나요? 더 싸그면? 됐습니다. 예, 수평만 해주시고 됐어. 어우 좋아. 네. 여튼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 마저 하자면은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걸 좀 봤어요. 저처럼 이제 밤에 이제 계속 뭔가를 하려고 막 핸드폰 보고 늦게 잠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하루가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못한 것 같아서 그 하루를 끝내기가 싫어서 계속 뭔가를 붙잡으려고 한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조금 공감이 됐거든요. 확실히 회사나 다니면은 계속 하는 게 똑같으니까 루틴하니까 좀 만족하지 못해서 잠을 더 못 자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3, 4시간을 자더라도 네. 내가 불면증이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네. 그냥 내가 잠을 많이 못 자는구나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요즘에는 요 팟캐스트도 하고 네네. 성우학원도 다니고 이번에 성우학원에서 드라마 찍은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살짝 빡쳐있는데 또 빡쳤어. 항상 분노하에 있지. 드라마 녹음을 했는데 네. 내가 그거를 효과음이랑 배경음악을 싹 다 깔아줬어. 잠시만요. 우리 얘기 해도 되는 거죠? 뭐요? 우리 방송, 성우 방송 얘기. 뭐. 듣는 사람 없겠지? 그럼요. 네, 좋아요. 난 그리고 팩트만 얘기할 거야. 내가 그만 반장이고 내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 그래서 원래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가 있는데 내가 거기 이펙트랑 다 넣어서 올려줬는데 나중에 그걸 아무도 안 들은 거야.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무도 내가 그걸 했다는 걸 몰라. 카톡방에 올려놓지를 않아. 내가 깜짝 선물처럼 계속 해줬는데 이 새끼들이 아우 일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 반응도 없고 아우 그래서 막 씨발 대박 그래가지고 살짝 빡쳐있지. 성우가 좀 팀플처럼 진행되는 건가요? 그 밤마다 그 한 반에서 이제 드라마든 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앞으로 두 개 더 녹음할 거고 그리고 요번에는 연말이 껴있잖아요. 그 성우학원 연말 행사가 또 있어. 그래서 그 연말 행사에서 더빙쇼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더빙쇼? 지금 내가 다음 주까지 그래서 더 대본을 하나 또 써가야 돼. 이 인간들 솔직히 말해서 일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이게 열정이 넘쳐서 지금 하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보람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좀 너무한다 싶을 때 있어 가끔. 여튼 그래서 뭐 또 마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그 무슨 얘기였죠? 하루가 보람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은 그래서 보람찬 일을 하려면은 역시 퇴사가 답이다. 아 그럼요. 네 지금 회사에서 보람이 없으니까. 김승찬 씨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퇴사한 이후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요즘 잠은 잘 자요? 아 요즘 잠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네 면도기 소리 들을 저녁, 일도 없고. 저녁에 또 이게 조도가 낮다 보니까 밝기가 더 낮아요 바깥에. 아 그래요? 잠. 네. 신기하네. 아, 요즘 우리 이제 지방,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방에 있는 형광등도 여기는 전부 그 우리는 다 백색 형광등 쓰잖아요. 네. 대부분 한국에서는 여기서 다 그 노란색. 주광색. 어 약간 주황색으로 누리끼리한. 쓰더라고요. 되게 은은해요. 그래서. 아, 나 또 그 얘기하니까 요즘 내가 집 인테리어도 하잖아요. 아, 네. 신혼집 인테리어 하는데 그거 LED 등 달라고 엄청 지금 찾아봤거든요. LED 등 그거 근데. 네, 설치비 좀 많이 들지 않나요? 그거를 이제 싸게 해주는 데를 몇 군데 찾았어요. 뭐 설치비도 좀 싸고, 뭐 저런 거 개당 얼마 안 되는 안에서 한 뭐 집 하나, 20평, 19평짜리 집 하나 하는데 뭐 한 2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렴하네. 2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15만 원, 16만 원 요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나중에 김승찬 씨 거기서 지내기 힘들면 내가 LED 여기서 싸서 보내줄게. 나사만 뚫으면 돼. 역시 공돌이는 자기 직접 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네 뭐 하여튼 뭐 또 뭐 그러면 또 ASMR 관련해서 제가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네? 그 저는 ASMR 이렇게 찾아봤을 때 뭐 이게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마이크 자체가 아예 귀 모양으로 생긴 마이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거기 그 귀 모양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 두개골 모양을 이렇게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아, 근데 그게 나도 처음엔 되게 웃겼는데 그 사람 기발하다고 생각을 한 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일정 부분에다가 찰흙으로 이렇게 사일 같은 걸 좀 표현을 해. 그 상태에서 포크나 숟가락으로 그 두개골 모양을 막 긁어요. 근데 그러면은 마치 네. 그거를 이제 ASMR 그 이어폰으로 해서 듣잖아요. 그럼 마치 내 두개골을 누가 긁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야. 슥싹. 요 안쪽을 뼈 안쪽을 누가 이렇게 긁어내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막 근데 되게 간지럽고 이상한 느낌인데 그 듣다 보면 되게 편해지는 마치 그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약간 잡념 같은 게 없어지고 이렇게 그냥 그 긁는 소리 이렇게 그 한 소리 들으면서 그냥 잠들게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손으로 막 엄청 정성 들여서 소리 내는 ASMR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뽀도독 막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비는 거야. 이제 그 딱 마이크 근처에서 마치 귀 근처에서 이렇게 막 해주듯이 왜 듣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또 좋아 기분이 생각보다 그 귀 파주는 그것도 그 마이크 모양 자체가 귀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 귀이개를 사가지고 그 여기 파는 거야 귀로 파는 거야 아 그 마이크에다 마이크 귀를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그게 진짜 내 귀를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니까. 야 진짜 참 창의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 근데 또 그게 의외로 기분이 좋아 생각보다. 그래?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승찬 씨도 아마 그런 거 들을 거예요. 그럼 김승찬 요즘 느끼는 게 네? 정말 점점 이제 가상현실 세계가 이제 현실에 좀 더 점점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가상현실 현실에 좀 더 다가오는 콘텐츠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풍부해지고 있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가상현실을 좀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는 그거를 한번 봐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네? 블레이드 러너 개봉했잖아요. 블레이드 러너 2049.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처음 나온 게 2019란 말이야. 내후년이에요. 내후년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미래 사회를 보면은 그 CRT 모니터인 거 빼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현대에서도 충분히 생각하는 기술들이 몇 개 있고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것들도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요? 그 광고판 이런 거는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구현이 돼 있고 요즘에 그런 뉴욕이나 이런 느낌이 나요. 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현실이 안 된 게 이제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 정도가 네. 안 돼 있고 항상 꿈이었죠 인류의. 그리고 그 거기서 나온 것보다 지금 더 발전한 게 이제 그 모니터류는 그 당시만 해도 CRT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음성 인식이나 이런 건 나오는데 CRT에서 이렇게 뚜뚜뚜뚜뚜 들어가고 이렇게 초록색 선 이렇게 가 있고 막 띵용띵용띵용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만 빼면은 그 현대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꽤 있거든. 그래서 사실 근데, 네 그렇게 옛날 SF 영화 보는 것도 재밌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그 백 투 더 퓨처가 그게 2가 이제 미래 그 미래 사회를 이제 보여준 영화였는데 그게 한 재작년인가? 아마 배경이 그거였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재작년에 나이키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 미래 사회에 딱 갔을 때 그 그 마티인가? 그 그 아, 이름 뭐더라? 아, 그 마틴 마티 말 모르겠네요. 어 마틴 하여튼 마틴 루터 킹. 응? 어 하여튼 좋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 네. 남자 주인공이 딱 가자마자 신발을 신는데 신발끈이 자동으로 쭉쫙 쭉내리고 아우 어, 그거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나이키에서. 어, 대박 한정판으로 나왔어가지고 우와 어 그런 것도 있고 참 보면은 진 재밌어요 그런 거 보는 거 진짜. 하여튼 그 또 ASMR로 돌아가서 네 그 혹시 그럼 김승찬 씨는 나중에 우리가 어, 뭐 돈을 좀 모이면 ASMR 마이크를 사볼 생각은 없어요? 아 그래서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보통 많이 만들잖아요 이런 ASMR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여성분들을 위해서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Excuse me? Pardon? 그 사실 ASMR을 만들면 좀 더 뷰수가 이것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네? 어느 자신감이야? 무슨 소리를 무슨 소리를 어, 만들어야 될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 제목 오빠의 숨소리? 어, 뭐 그런 거. 후.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여러분 잘 자요. 헬스장 소리 해야 되나? 붐칫 붐칫 붐칫. 아 근데 있어요 이미 많아요. 아, 그 이제 아, 그리고 또 스트리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스트리머들은 그런 이제 컨텐츠가 하나가 뜨면 거진 다 따라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설비나 어떤 준비에 드는 투자금을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송을 통한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스트리머 그러니까 그 ASMR 한참 유명할 때는 네? 아프리카 TV에서 온갖 애들이 그 마이크가 한 10몇만 원 해요. 비싼 건 30만 원에서 100만 원대도 나가는데 네네. 그걸 다 사가지고 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마이크가 있는 애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그 효과가 나냐면 볼륨을 한참 높여놓고 리버브를 많이 줄여놓으면은 아~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대고 속삭이면은 약간 그 ASMR 비슷한 소리가 그게 돼요. 왜냐하면 입에서 쩝쩝거리는 약간 그런 소리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많이 섞여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즘도 보면 그 뭐 장난반 진단반으로 애들이 뭐 컨텐츠 오늘 방송 컨텐츠는 ASMR입니다 하면서 불 다 꺼놓고 수하 어 불 다 꺼놓고 이게 마이크가 되고 오늘 ASMR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듣기 싫어. 듣기 싫어 하는 거야. 어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것도 그러고 또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러니까 이 스트리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항아리 게임이라 해서 그 항아리 게임이 엄청 떴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이게 그리고 정규 아직 그 정규 발표가 안 된 건데 어느 한 게임 판매 대리 판매 사이트에서 베타 버전으로 몇몇들한테만 이렇게 공개를 한 건데 그걸 자기들이 돈을 내고 다 요청을 해서 사가지고 하고 그 정도 게임은 당연히 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플러스 뭐 예를 들면 뭐 장비가 필요하거나 특히나 이제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 중에 그 아프리카 스트리머라고 스트리머 중에 최고덕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야외 방송을 해요. 그 시골 방송이야. 그 자연의 왕 이래가지고 뭐 하루 뭐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뱀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야. 어이구. 근데 그 사람이 그 방송을 위해서 쓴 돈 중에 가장 최고가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이런 날 뭐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중고 액티언을 끌고 가다가 액티언이 불에 빠졌어. 헐. 근데 이제 방송 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끈다고 뭐 지 몸으로 끈다고 막 끌어내고 막 하는데 그걸 찍고 있는 것도? 어, 다 안 돼서 침수. 헐. 그러고서 차 교체 폐차 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 얘기가 그거였거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살 수 있었다고. 새 차를 그 후원받은 돈으로 샀어. 야. 근데 그 사람은 난 근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처음에 그것만 봤어요. 와 차를 버리고 차를 사는 게 방송이 되고 그거를 사람들이 그 왜냐면 근데 침수가 되고 있는 게 눈에 빤히 보이거든.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애가 차는 못 꺼내고 그러다가 지게차 저기서 오는데 아저씨 막 아저씨 저기요 그래서 막 불러가지고 막 이게 겨우 꺼냈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카센터 갔더니 침수라고 끝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 방송에. 그거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불쌍한 그런 게 있으니까 막 네. 이렇게 별풍선을 쏴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차도 사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엄청 논란이 많았던 사람이야. 힘들었어. 왜요? 왜냐하면 그 최시원 이전에 걔가 이제 시골에서 엄청 큰 개를 키우는데 걔를 이게 목줄을 안 하고 데리고 산책을 데리고 나가는데 어? 고양이 이제 방송을 찍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도둑 고양이 같은 애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걔가 문 거야. 그걸 병 그게 아니 영상이 찍힌 거 찍혀가지고 헐! 걔가 거의 뭐 그 동물 보호 단체니 뭐 이런 애들한테 고소당하고 네. 막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송 초기에 컨셉 잘못 잡아가지고 무슨 뭐 건달 컨셉 이런 거 잘못 잡았다가 뭐 건달 컨셉 잡았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막 욕 먹어가지고 뭐 네. 한참 방송 쉬고 막 악플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점차 그 사람이 발전해서 정말로 이제 전문 방송인이 돼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보면 2014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 2016년 정도에는 뭐 BJ 뭐 최고 BJ 이런 거 해가지고 정찬우 씨랑 합동 방송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성장해. 그걸 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난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 정도로 유튜브 스트리머 혹은 뭐 아프리카 방송 뭐 이렇게 스트위치 스트리머 이런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우리가 투자를 안 해서 지금 이 모양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네. 사실상 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쵸. 우리는 돈도 없는데 그냥 있는 걸로 해야지. 그렇죠. 뭐 다 합해서 5만 원 될까 말까예요. 자 이제 뭐 그 뭐지? 그 사실상 그래서 트위치 방송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침수되는 차를 보는 게 왜 재미가 있었냐 하면은 그 독일어 네. 중에 그런 말이 있대요. 있대요. 그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게 되는 나의 쾌락 이런 뜻의 단어가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 보통은 이제 사람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걸 극복한다고 해요. 또 자기가 이제 하찮게 느껴질 정도의 뭔가 위대하고 거대한 걸 보면서 이제 위안 삼는 것과 자기보다 이제 못한 사람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아, 난 그 사람보다 낫구나라는 마음으로. 행복하다는데 후자 같은 느낌일까요 혹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뭐 김승찬 씨 뭐 ASMR 뭐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네? 트위치 방송에서 한번 ASMR 해보는 건 어때요? 좋습니다. 응. ASMR이요? 내가 우리 그러면은 트위치 방송에서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루트를 통하던 간에 트위치건 뭐 아니면은 저 팟캐스트가 됐건 네? 수익이 10만 원이 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미래 네? 먼 미래 얘기예요. 네. 미래입니다. 아, 이프였군요. 네. 네, 이프 언니. we got a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야야야. 10만 원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김승찬한테 쏩시다. 아이디어 그 제공자? ASMR 마이크를 쏴줍시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이제 김승찬이 해서 이렇게 자기 손이랑 막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김승찬입니다. 김승찬의 ASMR 코너. 그 코너 이름도 정해지자. 코너 이름 이렇게 김승찬의 ASMR이니까 원래 내가 그거 보거든. 조랭몬이라는 또 스트리머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가끔 이제 ASMR 방송을 해 그런 네. 식으로 그거 이름이 뭐냐면 조랭몬의 아무거나 따라하는 소리 해가지고 좋았다야. 좋았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김승찬 소리넷? 소리넷? 아니 하지마. 죄송합니다. 하지마. 죄송합니다. 승찬이 골로 보내고 싶었어요. 김승찬의 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서드랙도 김승찬의 닉네임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름이 일단 좀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더 저질스러운 걸 하시려고요? 아니요. 저 요즘에 그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ASMR 쪽이. 그래요? 약간 미국이나 프랑스는 되게 좀 더 오래 전부터 이게 이 문화가 좀 성행을 했는데 네? 이쪽은 문화가 이제 조금 약간 변질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되게 자극적인 영상을 찍는다든지 정말 귀를 핥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좀 되게 귀를 핥아요? 김승찬 씨 마이크 사주면 핥을 거예요? Licking your ear? 마이크 사주면 핥을 거예요? 처럼? 아니, 그런 생각 없어요. 아, 네네. 그럼 다행이네요. 갑자기 또 떠오른 코너 이름. 응? 이쪽 문화가 좀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가람직하게 정착이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말도 좀. 그러니까 되게 그 이게. 입으로 내는 소리 같은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입에서 이게 쩝쩝 거르는 소리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ASMR 그걸로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여자애들은 막 일부러 막 좀 혀나 입술을 더 강조해서 좀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분명히 이제 입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화면이 들어오는데 이미 뭐 이렇게 뭐 많이 파여 있어. 옷이 그런 애들도 있고 네. 막 끈밖에 안 보이고 막 여기에 이렇게 그러죠 막 그런 역시. 것 때문에 한창 우리나라도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상 ASMR이 우리나라는 짧게 치고 지금은 빠져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군요. 그럼 예전에 그 승찬이 그 닉네임을 따가지고 김승찬의 숨찬 소리 승찬 소리. 승찬 소리. 승찬 소리. 승찬 소리. 승찬 소리. 좋다, 좋다. 승찬 소리. 어. 저번에 우리 딱 예전에 그 승찬이랑 그 카트라이드 할 때였나요? 어, 그때 너무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숭찬이였나? 숭찬이. 네, 숭찬이. 너무 귀여웠었는데 딱 떠오르네요 갑자기. 어. 김순찬 소리. 어, 김순찬, 김순찬 소리. 김순찬 소리. 그래, 우리가 사줄게 마이크. 마이크 사줄게요. 아마존으로 가면 보내면 갈까요? 어, 아마존에서 사서 하면은 배송 무료로 해서 갈 수도 있어. 캐나다 그걸로 해서 하면. 그래요. 그 승찬 씨 그리고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해줄 수 있어요? 마이크를 가까이 된다든가. 예, 네. 조금 가까이 와야 돼. 네. 네. 해서 또 뭐 ASMR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나. 나한테 네, 이 정도로 게. 이 정도로 ASMR을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네. 예, 네,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 네, 1부 하면 또 이제 시간 체크 한번 해줘야죠. 빠밤. 네, 지금까지 우리 오 40분이나 했어요. 벌써요? 네, ASMR로 40분을. 우리 또 오늘 한 2시간 찍을 각인가요? 두 개로 또 쪼개야 되겠다. 야, 야 이거 하루 또 일주일 휴가 나오게 생겼구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너 우리 직장동. 네. 직장인 잔혹 동화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잔혹 동화. 어, 김승찬, 아니 그 김민철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지난번 거 대본 올렸어요? 우리 카페 안 올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올려주세요. 네, 네 올리겠습니다. 네네네. 해서 이번에도 자 그럼 이제 김승찬 씨 준비됐습니까? 김태평소. 승찬 태평소. 어, 승찬 태평소. 승찬 태평소. 그래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 그 우리 뭐냐 ASMR은. 아 ASMR 식으로 한번 해봐요. 자 지금부터 제가 태평소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아 개웃김. 네 알겠습니다. 어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 ASMR만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아 우리 ASMR 오프닝이야 오늘은. 아 좋습니다. 나도 그러면 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징기 자자자 징기 장자 징 지자자자 징지자 자 징지자자자 우리의 동화를 찾아서 오늘의 동화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미안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아, 즐겁다. 즐거워. 아, 죄송합니다. 즐겁네. 아, 네. 한번 그럼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됐습니다. 대본이 마련돼 있거든요. 됐습니다. 네, 김승찬 씨 이번에 잘 듣고 감상편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 네, 네. 네. 네. 옛날 옛적 왕자님 대리와 네. 공주님 사원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공주님 사원에게 마녀 부장이 다가왔어요. 저벅 저벅 저벅. 마녀 부장은 공주님 사원의 생일 파티에 본인을 빼고 온갖 과장과 대리와 사원들을 모두 불러놓고 본인만 안 부른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내며 삐졌다는 티를 팍팍 냈어요. 넌 나 빼고 불렀더라? 약 한 시간가량 시달린 공주님 사원은 마음이 너무나도 너덜너덜해졌고 가뜩이나 전날 야근으로 피곤함이 극에 달했답니다. 그래서 공주님 사원은 화장실 맨 안쪽 칸에 들어가 살포시 잠에 들었답니다. 뜨끈하니까요. 비대가 잘 돼 있어. 비대가 잘 돼 있어. 그러길 얼마 왕자님 대리는 마녀 부장에 공사원은 어디 갔냐? 라는 식의 갈굼을 받고 공주님 사원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공주님 어디 있을까요? 우리 공주님 베이비. 맨 처음에는 오크 과장들이 컵라면을 훔쳐먹고 있던 탕비실을 지나 고블린 주임이 잠들어 있는 휴게실을 건너 저 멀리 화장실에서 공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려 이제 나와 함께 일을 해보아요. 저기 마녀 부장이 기뻐하는 게 보이죠. 자유롭게 자유롭게 퇴사해서 퇴사해서 책상 빼도 울지는 말아요. 울지 않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힘겨워. 함께 여도 오늘의 이야기 끝. 부끄러워지겠습니다.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제 손발이 오그라들어 죽는 것 같아요. 아, 난 이 오그라듦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난 이 코마 정말 없어지면 좋겠어. 난 그 오그라듦 혹은 뭐 이렇게 부끄러움 이런 감정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승찬 씨? 아, 일단 승한 씨의 그 활약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아, 네. 이전에 슈스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쓸데없이 슈스케 바이올린을 네. 들고 가가지고. 바이올린 들고 간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아, 네. 저 김현우 씨 노래 부르는데 바이올린으로 반주하면서 부르려 했거든요. 두루루루. 아, 어디로 가야 하죠, 디리링. 네, 여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무한도전에 나오는 그 약간 뮤지컬처럼 약간 뮤지컬에 접목해서 하는 게 되게 좋은 시도였다.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미안했던 거야. 우리한테 막 코너 폐지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쵸. 칭찬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또 뭐 그냥 또 솔직한 단점이나 이런 건 뭐가 없었나요? 단점? 네. 좀 더 이게 그 마녀 부장이 네. 갈구는 게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삐지는 경험 있잖아요. 상세하게 적었으면 뭐 직장인 분들이 좀 더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는 상사가 거. 삐진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그러니까 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은 그 상사가 삐지는 걸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상사가 삐져가지고. 사실은 왜 그랬냐면 오늘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너무 상사하고 부하직원 간의 관계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왕자님 대리와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되는 두 사원 간에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그 저희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장이나 과장님은 뭐 이렇게 얘 어디 갔냐 막 찾으면 우리는 몰래 어디 있는지 대충은 아는데 차는 좀 해주다가 두리번 두리번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나 전화해가지고 이제 좀 한 30분만 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이렇게 해놨어요. 말해서 뭐 이렇게 하거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좀 하려고 한 건데 다음번에는 우리 김승찬 씨의 의견을 적극 오늘 또 김승찬 특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김승찬 스페셜이기 때문에 김승찬 씨가 하자는 대로 죄다 하는 걸로. 죄다 하는 걸로. 야야야. 네네. 해서 또 예, 그렇게 해서 또 다음번에 한번 직장인 잔혹 동화를. 네. 아 일단은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야죠. 직장인 잔혹 동화 요번 편의 그 기획 의도. 컨셉. 컨셉은 그 사실상 이제 ASMR이 잠에 관련된 얘기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이전에 있던 그런 마음이 편해지는 것들. 잠 잘 자라는 근데 거니까.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항상 잠 부족이 시달려요. 특히나 네. 야근을 하게 되면. 뭐 한 10시, 11시에 잠이 든다라고 치면은 뭐 정말 빡세게 자도 6시간 잘까? 아... 그런데 이제 뭐 아침 출근 시간이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가가지고 이제 그 일단 출근을 했는데 졸리니까 네. 또 그럼 거의 잘 때가 마땅히 없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자고 막 변기 안고 자고 이런 게 주로 이제 사원들이 하거든요. 아이고. 아니, 심지어 나도 그런 적 있어. 너무 졸려서 화장실을 갔는데 네. 한 10시쯤 가면 다 만방이에요. 만방. 근데 네. 거기 한 30분 앉아 있잖아요. 네. 코 고는 소리가 간혹 들려요. 두렁 두렁. 누가 봐도 근데 그 왜 이렇게 젊은 사람 코 고리는 아닌 느낌 있잖아요. 약간 좀 나이 드신 형님들. 그러니까 그 좀 부장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부장님이나 됐는데도 화장실에서 잠자고 있는 거잖아. 안타깝다. 자리에서 자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냐? 어떤 회사는 또 부장님들은 뭐 지 알아서 뭐 놀 때 놀고 잘 때 자고 한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 그 정말 높은 아저씨들도 지 개인 사무실이 있는 아저씨들 네. 그런 사람들도 방문 닫고 잔대 점심에 비서한테 물어보면 나중에 이렇게 친해져서 그 아저씨 방문 닫고 뭐예요? 그러면 자. 네. 그래도 뭔가 저는 회사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개인 책상이 있지 않아요? 거기 자면 좀 많이 눈치 보이나요? 혹시? 그게 그냥 네. 뚫려 있어요. 개인 책상이라는 게 파티션 없고요. 파티션이 있다 하더라도 네. 복도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아 진짜로요? 네. 아 복도 쪽에 다 있구나 그게. 그것도 파티션이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서면 파티션 위쪽으로 얼굴이 나오는 거니까 네네. 일어서서 복도에서 이렇게 파티션 쪽을 내려다 보면 그 봐요? 안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여요. 가끔 그래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뭐 쉬는 시간이니까 네네. 잘 사람은 자라 하면서 불을 꺼주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자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쉽게 말해서 다 보이니까 눈치 보이겠죠. 그 분명히 그렇게 해서 자고 있으면은 깨고 있는 사람이 태반 이상인데 깨어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 나 자는 동안 무슨 얘기할지 어떻게 알아. 무섭네요. 네. 확실히 약간 도서관에서 자는 거랑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도서관이나 뭐 교실에서 자는 거하고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그렇군요. 김승찬 씨도 혹시 직장 다닐 때 그런 적 있나요? 이렇게 잠이 부족해서. 저는 뭔가 계속 일이 있어서 그렇게 시간적인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네. 저는 그 위 저희 바로 제가 4층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빌딩에. 네. 위층 5층이 공실이었어요. 아. 그래서 가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5층에 가가지고 네. 조금 시간을 때우다 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한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일은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내가 엑셀을 치다가 잠이 드는 거야. 나도 모르게. 분명히 그래서 200까지 써놓고 눈을 감았다 떴는데 이 0000000 0을 누른 채로 잠이 든 거야. 계속 마음대로 들어가고 0을 누른 채로 잠이 든 거야. 가지고 뭐 이 경을 넘어가고 있더라고. 다시 딜리트 누르고 200 치고 뭐 300 치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 만들려고 해서 우클릭했는데 우클릭한 상태로 잠들어 딱 깨고 막 그래서 하늘을 찌르고 있고. 처음에는 내가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회사에서 일을 있다는 게. 아~ 근데 이제 나중에 여유가 생겨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뭐 저기 저 사원 선배도 저기 저 대리님도 다들 보컬링하고 저기 졸음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그 이제 각자 졸린 시간이 따로 있는데 나는 이제 오전 시간이 많이 힘들었고 이제 오후에는 나는 좀 쌩쌩한 편이거든요. 오후 근데 2시, 3시 반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 오전을 빡세게 보낸 사람들. 그러면 이제 3시 반쯤에 이제 꾸벅꾸벅 거리고 있지.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뭐 친한 사람이면 이제 네. 커피 이러면서 이렇게 가서 이제 같이 바람 쐬고 오고 네. 그렇게 해서 뭐 그 정도 유도리 있게 생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 과장님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그럴 수 없고 그쵸 과장님 커피? 좀 뚜지 맞죠 아주 그냥 그 커뮤니케이터 아우 씨발 나 졸려 말하고 커피 커타 가능한 사람 그러면 이제 나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네 그렇게 했었죠 네. 아 거기 사람들 회사와 이런 확실히 그 자유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전날에 술 먹고 오면은 이렇게 약간 의자 젖혀놓고 좀 주무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술 먹고 엄청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네 화장실에서 토하는 걸로도 있고 화장실에서 토하고 회사에서 저 회사 3년 다니는데 네 업무 중은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저희 뭐 계열사 교육 그 계열 그러니까 부서 교육 간에 팀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이 계열사 교육하고 부서 교육 사이에 하루 휴가를 줬는데 오. 그 휴가 때 내가 엄청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요일인가 그때 쉬는 날을 줘가지고 그렇게 네. 술을 진탕 마시고 월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네. 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속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는데 내가 그 회를 먹었는데 네.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아이고 노로바이러스 걸리면 이제 술인 줄 알고 그게 위아래로 뿜뿜뿜 맞아요. 보통 이제 토사라 해가지고 토와 설사를 한꺼번에 하는 그 위아래로 뿜어내는 그. 네. 나는 그래가지고 1교시 때 한 20분이나 앉아있다가 올라오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일단은 토하고 왔어. 아이고. 그런데 한 세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변기 잡고 있었어요. 아, 돌아가봤자 또 나와. 변기 잡고 이렇게 막 그 대리석 바닥, 그 회사 화장실 대리석 바닥 이거든. 아, 맞네. 여기는 바닥이. 쌀떼기 좀 바닥이 좋네. 여기는 바닥이 대리석이네. 그렇죠. 그러면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네. 이제 그 교육 담당 한 사람이 온 거야. 왜 이렇게 네. 자리를 비우시냐고. 그래서 제가 몸이 지금 안 좋다고. 네. 근데 이제 걔도 알 거잖아. 술 냄새가 나니까. 네. 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그냥 오늘 교육 처리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가서 앉아라도 있으시라고. 그렇게 말해주는구나.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오후까지 거의 이제 할 때마다 울잖아. 막 토할 때 울고 막 이러잖아. 그쵸.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오후 2시까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딱 오더니 정 힘드시면 말씀하시라고 처리해주겠다고. 그냥 아니 출석 처리 해줄 테니까 가라 힘들고 힘들면 가라 그래. 근데 내가 그냥 버텼어. 왜냐면 2시 넘어갈 때쯤에 점심시간에 네. 약을 타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조금 정신 차리고 그랬는데도 계속 토해가지고 이상해서 병원 가보니까 노로바이러스라고. 그건 진짜 며칠 고생했을 텐데. 회 먹었다 하니까 노로바이러스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 힘들었죠.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역대급. 나 회사 다니면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그때가 진짜 인생에서 되게 힘든 날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오케이에서 낙산 많이 가도 거의 걸릴 적 없던 그 노로바이러스를. 아, 나 심지어 그것도 기억난다. 아침에 그래서 새벽 6시 15분에 셔틀을 타야 돼요. 회사 갈 때. 그래서 6시 15분 셔틀을 타러 가는데 그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술이 안 깨니까 아침에 그 파워에이드 큰 요거를 이제 페트병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 버스를 탔어요. 그걸 이제 버스 이제 내리기 직전까지 한 통을 거의 다 먹었는데 내리자마자 이제 다 개원했죠. 그 파워에이드 파란 니토를 했어. 내 입에서 파란 니토. 네. 어, 내리자마자 얘도 그 페트병 버리면서 파란색 토를 막 우웅 우웅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요. 그로테스크하다 진짜. 버스는 안 하셨죠? 네, 난 정신용을 버텼어 진짜. 그 쓰면은 또 이제 어디 나오는 거죠. 삼성 토남 해가 삼토남 나오는 거죠. 그래, 나 지금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막. 아니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 고생했어요. 네, 그럼 일단 직장인 자학 동안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박수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후! 이제 다음 주제는 김승찬 씨가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이거는 저랑 승찬 씨랑 좀 ASM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좀 나온 주제인데요. 네, 네. 조금 더 가까이. 이상형? 네. 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관심 있어하는 ASMR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상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떠냐 방송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상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중간 다리는 건너뛰었어요? 제가 되게 궁금한데 ASMR에서 이상형 나왔는 이 뭔가 좀 잘 놀리고 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요.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그래요? 뭐지? 난 저는 약간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언급하기 좀 그래서. 네. 뭐야 그 BJ가 관련된 건가 혹시? 그렇죠. 끝만 있는 거. 네, 끝만 있는 거. 거기까지 가린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 유튜브를 보는데 다 일단 처음에는 유튜브 이어폰 안 꽂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는 눈으로 보는 ASMR. 눈으로 보는 ASMR. 네. 좋다. 그래가지고. 네.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네. 이번 세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요 코너 이름을 한번 정합시다. 우리가 내친소 대신에 하는 이상형 내이소 내이상형을 소개합니다. 아니면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하여튼 그럼 뭐 이상형 토크라는 네. 걸로 이상형 토크 네 이상형 토크라는 걸로 해서 각자의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그래서 김승찬 씨는 이상형을 따질 때 뭐를 제일 많이 보세요? 사실 이렇게 막 뭔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뭐 분해해서 보진 않잖아요. 딱 다가오는 느낌 그런 걸 위주로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제가 좀 좋아라 했던 혹은 좀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그쪽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격적으로는 좀 단아하고 좀 쾌활한 사람들 그리고 좀 밝고 에너지가 넘친 그런 분들이 좀 좋았다. 그리고 얼굴로는 그러니까 좀 외모적으로는 약간 이마가 넓고 얼굴 계란형이고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 성격에서 나는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부분이 단아하고 쾌활하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네, 마치 조용하지만 말이 많다 이런 느낌이랄까? 약간 진짜 약간 조신하지만 이제 놀 땐 노는 그런 느낌인가? 네, 그거는 가능한 그런가요? 상황적으로 좀 다르지. 네. 그리고 또 약간 이마가 넓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그 한국의 그 쪽진 미녀 같은 느낌으로. 그런 이제 전통적인 미인상을 조금 네. 좋아하는 것 같네요. 뭔가 관상쟁이인 줄 알았어요. 승찬군 이마 넓다기 나가지고 어떻게 캐나다에는 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나요? 캐나다 여성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에 비해서? 일단 미국이랑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미국은 제가 좀 상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되게 운동을 많이 해서 여성분들도 되게 몸이 탄탄하시고 네. 그런 편인데 캐나다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곳이 좀 시골이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약간 패션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이랑 그 패션이 많이 달라서. 근데 김승찬 씨 그거는 김승찬 씨도 아시잖아요. 아름다움은 결코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네? 네 아시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알고 계시죠? 그 요약어를 많이 들었는데 네. 태화 언어라고 하는 게 네, 그렇죠, 그렇죠. 난 기억나는 게 캐나다 하면 내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로라 롤티라는 사람이에요. 로라 롤티? 롤티. 로라 롤티? 어, 네, 그 스무 살 때 했던 펜팔인데. 아, 펜팔 때 했었어요? 캐나다 여자예요. 펜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이메일 펜팔을 했었어요. 신기하다. 어, 근데 그 사람도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만 입는 사람인데 예뻤어. 네. 보통 청바지에 체크무늬 남방이라면은 딱 공돌이 패션인데 말이죠. 특히 험공과. 거기서는 그 진짜로 그런 캐빈에 살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누가 봐도 그 캐나다 여자 같은 그 전형적인 그 로그 막 이런 느낌, 로그하우스에 사는 캐나다 여자 이런 느낌인데. 네. 예뻤어. 그 약간 그 그때 그 당시에 미수다에 나왔던 캐나다 여자랑도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약간 에이브릴 라빈도 캐나다인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아, 좀 탄탄한데 그 탄탄함이 조금 더 좀 뭐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좀 더 좀 멀어요. 말을 해요. 말을 못하니 수위 조절하는 거니? 조절이야. 조절이야. 내가 지금 미안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논란이 없이 할 수 있을까? 네, 아, 어려워요. 이 생각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수위 조절하기가. 어, 네. 하여튼 그래서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냐, 그 탄탄함과 말캉함 사이 어딘가쯤에 있는 듯한 그 느낌. 쫄깃쫄깃한 느낌이랄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이제 당신이 이제 노력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저는 약간, 저는 그 캡틴 아메리카 볼 때마다 아, 진짜 쫄깃쫄깃하게 생겼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 또 의상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그런가요? 레자랑 약간 고무가 섞인 듯한 그 느낌. 아, 저 퍼스트 어벤져 맨 처음 봤을 때 그 변신하는 장면에서 너무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막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 장면이. 근데? 와, 진짜 쫄깃쫄깃하게 생겼다. 와, 와 뭐라고요? 막 껍데기, 돼지 껍데기 같은 느낌? 부러웠습니다. 네. 잠시, 그 이상이 그쪽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저기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승찬이. 남자 얘기했잖아요, 지금. 역시 논란을 이런 수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김승찬 씨. 맞습니다. 네. 또 뭐, 이상형, 그러면 뭐, 얼굴적인 이상형은 그렇고, 몸매는 그런 약간 탄탄한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몸매는, 네, 탄탄한? 그냥, 운동 잘 하고, 너도 다른 선택이 없지? 누가 이상형 하지 않을 거야? 너도 단어 선택이 어렵지. 정말 어려워요. 근데 뭐 어차피 청취자 없으니까.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그냥 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있을 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형이 네? 딱 기준이 확고해요. 얼굴에서는 얼굴적인 측면에서 딱 하나만 예쁘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뭐 다 예쁘고 눈도 코도 입도 다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눈이면 눈, 코면 코, 그 하나만 딱 예쁘면 저는 그거 하나만 보고 살 수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눈이 예쁜 걸 수도 있고. 아, 그냥 아무거나도. 하나라도. 그리고 그 하나가 예쁜 사람은 나머지가 그렇게까지 못생기기가 힘들어요. 보통 못생기는 건, 못생김이라는 건 정말 무엇 하나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부위가 좀 어색하고 그런 거 느낌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예쁜 사람은 네? 그 하나가 예쁘고 나머지 주변에 이런 얼굴의 조화가 그렇게까지 어색하지 않아요. 갑자기 저 그 말 들으니까 좀 슬퍼집니다. 왜요? 그 뭐랄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래도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네. 애는 좀 못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애들은 그러면 전부 다 못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아 네 하나 이쁜 것이 없는 거 어떤 건가? 제 기준은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예. 철저한 저의 주관적 기준에서 슬프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 어디 뭐 하나로 이쁘면 좋을 텐데.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걸로. 네, 그렇고 저는 몸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제 스스로가 몸집이 좀 있어서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몸집이 큰 것만 아니면 돼요. 뭐 키가 커도 상관없고 작아도 상관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분적으로 조금 뭐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는데 뭐 나는 뭐 허벅지가 살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한도라도 난 상관없는데 그냥 몸이 다 뚱뚱한 것만 아니면 돼요. 지금 승현 씨, 재수 씨는 네. 어디 가고 대체? 저는 그 소개팅 때도 딱 처음에 느꼈는데 이 그 코에서 입으로 가는 요 라인 있잖아요, 얼굴 중심 라인. 그게 너무 눈에 띄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중심 이 라인이요? 네. 코가 예뻤어. 되게 코가 예뻤어.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그 회상을 하잖아요. 코밖에 안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첫 그 딱 그 지오다노 앞에서 만났을 때를 회상을 했을 때 아 강남역이었군요. 네. 회상을 하는데 딱 그 그 코 쪽으로 딱 내가 그 시선이 꽂혔던 기억이 나는 거야. 딱. I see your nose. 이걸 난 너 봤다. 아니 난 뭐 그래서 난 내가 본다, 코에 막 이렇게 그 집착한 사람이 아닌데 어 얘는 코가 진짜 예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갔는데 이제 코랑 그 입 입이 그날 이제 원래는 그런 그 그 립스틱 색깔을 잘 안 쓰는데 그날은 소개팅이라고 좀 신경 쓴 색깔이더라고. 그래서 그 코랑 입술 색깔 이런 것들이 입에 나, 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뭐 얼굴 지금 제가 이제 결혼하실 분은 얼굴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편이죠. 이거 약간 좀 드러난 소리 아니죠 지금 이거? 지금 성취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봐야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네. 그 여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에서 별명이 이민호 동생이었대요. 구준표 씨, 그 구준표로 나왔던 이민호 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닮았다고.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상인 거야. 코도 이렇게 크고 똑똑하고 그런 상인 거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주로 이렇게 중심 라인을 많이 잡잖아요. 이목구비 그러니까 딱 중심이라고. 약간 그런 상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뭐 얼굴 쪽으로 봤을 때 뭐 못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힘든. 근데 이제 좀 이제 교정은 좀 해야 돼요. 치아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이제 하긴 좀 늦지 근데 그게 예쁨을 그런 게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면 치아가 부정교합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긴 거 잘 못 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 때문이라도 맞아요. 교정을 해야 그런 돼요. 건 있으면 좀 하긴 좋긴 하죠. 좀 닮으면 그 이빨 쏠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몸매나 이런 건 정말 훌륭합니다. 듣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아, 뭔가 아닙니다. 녹음해서 다시 듣는다거나 이런 거만. 저한테 정말 과분한 사람이에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네. 뭔가 매우 부끄러워집니다. 네. 성격적으로는 어떤가요? 성격적으로? 성격의 이상형? 제 이상형은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고 사람이 짜증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조차 안 내는 거는 저희 소설 속에 나온 여자고. 근데 적어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억지 반쯤은 억지로 화를 내고 짜증을 냈으면 마지막에는 미안해 할 줄 아는 여자. 그래. 그게 제 이상형입니다. 그래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아나무인으로 그래 내가 근데 내가 감정이 상한 거니까 네가 뭐라 하든 내가 오라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끝까지. 그렇죠. 뭐 진짜 동화 있는 거 다 이제 동화니까 신데렐라도 결혼하고서 화했을 거야. 그렇겠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집안일 시키냐고. 내가 집안일을 하라고 내가 너랑 결혼한 줄 아냐고. 결혼해서 했을까? 그 왕궁에 사는 애인데. 아 그렇군요. 그 생각도 못했네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정치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그냥 저 옆에서 챙겨 있겠다. 뭐 다이애나비 이런 사람도 싸웠을 거야. 하기 싫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좀 억지 부렸던 것 같다 미안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건 좋네요. 네. 그래서 뭐 또 뭐 김민철 씨는 그럼 이상형이 저는 그래도 제 어떤 제가 사귀었던 사람들은 꽤 옆에서 많이 봐오셔서 알겠지만 전 딱히 뭘 가리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웃어요? 네. 그래서, 뭐, 외모적으로, 뭐, 딱히, 저는 눈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와서 포장을. 그렇게. 아니에요? 맨날 나한테, 너는 왜 그런 애랑 사귀니? 라고 했던 데가 어떤 사람들이면서. 하지만은, 확고한 기준이 있다는 걸 이해한 이후부터는,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줬잖아요. 아, 네. 외모적으로는 좀 약간 늘씬늘씬한 분들은 좋긴 한데. 네, 이 친구는 그 있잖아요. 우리는 아까 김승찬 씨도 얘기했잖아요. 김승찬 씨는 이제 시선이 목 위로 가 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목 아래로 가 있거든요. 저기요, 이거 네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 아래 말고 그러면 허리 아래로 있거든요. 네. 네, 거기가 좀 더 이 친구의 이 친구는 그 08년도 09년도에 말했죠. 그 소녀시대 지희의 댄스 사범이었다고 저번 주에 얘기를 해줬는데 왜 그 댄스를 알았겠어요? 이렇게 촥촥 하는 네, 그 다리들 냠냠 거기까지 냠냠 냠냠 야야야야 냠냠 냠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외모보다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약간 전 성격적으로 저한테 어리광 피워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나한테 기대주는 사람. 그렇죠. 어리광 피우고 나한테 좀 짜증도 좀 부리고 사실 제가 그건 잘하는 거 잘하더라고요. 뭐요? 싹싹 비는 거. 아, 그건 저도 잘해요. 제가 옛날에 느꼈던 건데, 제가 못했더라고. 싹싹 비는 거 내가. 내가 손이 팔에, ASMR. ASMR. 싹싹 비는 소리. 파리 소리. 손이 발이도록 비는 거 제가 잘해서요. 아, ASMR 좋네. 네, 싹싹 비는 소리. 네, 우리 그, 남자들의 ASMR 그런 거 합시다. 무조건 내가 친구한테 싹싹 비는 소리.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아닌데, 내가 잘못했어. 네, 사실. 근데 그렇게 제가 싹싹 비는 것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알아서 싹싹 빌지. 아, 몰라도 빌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잘못했는데. 물론 그렇긴 한데, 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화났어. 누가 화났어.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야. 한 시간 내내 말을 안 하는 거야. 저한테. 계속 같이 있는데. 내가 계속 무슨 말이, 내가 정말 무슨 일인지 얘기해주면은 내가 더 조심하고 어쩌고저쩌고 구구절절 막. 난 정말 눈치없는 새거든요. 눈치없는 새끼. 그래가지고 일단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해서 계속 뭐가 그런데 그래도 너무 저도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 화났으면 말해주던가. 계속 뚱하니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단 차라리 그냥 나한테 화를 내도, 화를 낼 때 화를 내더라도 그냥 내가 싹싹 빌면 되는 거고, 그 외엔 그냥 어리광 피우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나한테 그냥 말하고 내가 컨트롤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저한테 좀 어리광 피우고 저한테 기대했던 사람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힘들고 힘들다 찡찡거리고. 또 뭐 혹시 김승찬 씨는 그런 어떤 성격적인 이상형, 예를 들면 그 뭐 단아한 거 이런 건 알겠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저보다도 좀 대화라든지 대화를 좀 더 주도하고 좀 더 뭔가 액티비티라든지 어떤 뭔가 그 같이 할 거리들을 좀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동생이지, 나이적으로는 동생이지만 누나 같은 사람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와서 좀 좋았다고 느꼈던 게, 네. 여기는 나이가 되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19살짜리 베트남 여자애가 있는데, 저 맨날 놀려요. 뭐 바보짱, 뭐 되게 한류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뭐 바보짱 막 이러면서 맨날 바보짱?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무것도 이상한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동생이 저한테 되게 조언도 해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다음 여친은 베트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바보짱. 바보짱. 바보짱. 바보짱. 아, 하여튼 그런 액티비티를 좀 하는 사람. 약간 지금 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냐면, 아까 막 이마 넓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궁중 나인인데. 그 궁궐에 사는 사람인데, 궁궐에서 궁중 나인? 응, 나인인데 이렇게 음악하는 나인이 막 이렇게 막 으짜 으짜 으짜 으짜 해서 막 노래를 으짜 으짜 너무 좀 경박하다. 궁중 나인이 좀 부딪힘 좀 하고 차를 땅 이랬지. 뭐 주상전한테 바보짱 뭐 맞다 장목수 함께 그건 내 이상형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자.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자. 그래서 이게 베트남 그 아까 그 친구하고는 지금 절친 아닌 거예요? 절친인 거 아니에요? 아, 뭐 절친까지는 아니고 그냥 친한 친구입니다. 얘 방금 TV 더듬어서 살짝 친한. TV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그 김승찬 씨 이상형에 대해서 그 활발한 것이 내면에 속하냐 외면에 속하냐. 네. 외면이 활발하다는 건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더 많이 드러내는 활발함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혼자서 막 이것저것 많이 즐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됐든 활동성이 어느 쪽이든 네, 있으면 활동성이. 좋겠다. 네. 약간 그렇죠. 우리 승찬이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걱정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관철시키는 것보다 남의 의견과 함께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뭐 예, 콤비만 잘 만나면 재밌게 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따라주는 것도 능력이죠. 어, 우리 셋이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김승찬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예. 자제 아니면 절제?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그럼 쉬움? 뭐. 뭘 하든 같이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네네네. 뭐 이런 느낌? 예.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도 가고 그랬지. 우리 여섯 씨 일본도 그냥 막무가내로 막 갔잖아. 막. 아 그게 단점이 뭐냐면 네. 저도 저의 그 호불호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 터질 때가 가끔인데 그날이었구나. 그날이었구나. 그날에 그렇게 터졌던 거구나.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그랬지. 아니야, 내 생각엔 그래도 우리가 그때 그래서 포장마차만 너무 안 가고 중간에 재즈바도 좀 가고 쉬는 날 만들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우리 나 지금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 그때 캠프 같았어요. 우리 새벽 한두 시간 술 마시고 여섯 일곱 시 하고. 사실은 원래 내가 포장마차 일정이 하루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 맨날 갔어. 하루 딱 가더니 김민철이 막 꽂혀가지고 막. 아유 너무 좋다고 막. 원래는 9시부터 휴식 이렇게 써놨었는데 야 그럼 이제 야 따이 갈까? 야 따이? 따 갈까? 말하고 놀고 막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언제 가야 되는데 또 홍대 쪽에 그 상수동 쪽에 그 비슷한 포장마차들이 쭉 늘어선 거리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분 내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좋겠네. 김승찬 씨 언제 귀국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 네네네. 내후년 내년이다 내후년. 내후년이요? 내년 말쯤에 한번 와요. 크리스마스를 우리 여기서 네, 보내봅시다. 네, 말쯤. 내년 크리스마스. 내년 크리스마스는 화요일이겠죠. 아 그렇죠. 그 여러분 그 요일 계산하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 1년이 지날 때마다 요일이 하나씩 밀리잖아요. 어휴, 네.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가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였으면은 내년에는 화요일이고 네. 그 다음에는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하루씩 밀려요. 어? 그래가지고, 네. 아, 진짜요? 선생님 몰랐어요? 365를 7로 남아봐요. 1이 남거든요. 1이 나머지 A거든요. 그렇네. 헐! 아니, 난 이거 정말 쌀데기 없는 거 잘 설명해준다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문과들이라. 아유, 문과충들! 제가 6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거 처음 6년 참... 계산이요? 그냥 4년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응, 4로 나눠서 나머지가 몇이냐, 그걸로 아마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게 400으로 나누면 또 안 되고,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그 일수로 따지나 보구나. 그게 또 무슨 10년인가 뭐 몇 년 중에 또 몇 년 안 찌고 막 그런 거 있던데. 그게 왜냐하면은 하루가 더 있을 거야. 원래 365.3 정도 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365.3이기 때문에 요거를 네 번 하면은 1.2 정도가 되니까 하루를 더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 20년 하면은 그 .2들이 모여가지고 하루가 또 되는 거야. 하루 되니까 6년을 하루 빼버리는 거야. 그쵸.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거야 아마. 하여튼 그런 식이어서 아마 이게 조금 계산이 복잡할 겁니다. 방금 이제 그 트위치 TV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뭐 계산법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알려주시네요. 0.24221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4로 하면은 4년마다 한 번이 486, 한 0.04 정도가 좀 차이 나네요. 네, 조금 이제 안 맞으니까 네. 그게 이제 뭐 한 10년, 20년인가 100년인가 한 번마다 뭐가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스피드 배관. 좋은 설명충이었어요. 네, 감사해요. 네네. 하여튼 뭐 김승찬 씨 그러면 내년에는 볼 수 있는 걸로. 네네네. 알바 시작해야겠네. 김승찬 씨 뭐 이제 특집이니까 오늘 뭐 이제 또 뭐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아무래도 마무리 멘트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쭉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마무리 멘트요? ASMR로 끝내도 되네. 아, 그거는 그걸 살짝 깊어놓고. 아, 네. 승찬이 맞들렸어요. 살짝 깊어놓고 네?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마저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거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네. 지금 이상형에 관련해서 뭐 마무리 하고 싶은 얘기. 아, 전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민철 씨는 이상형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이상형이요? 예, 여태까지 사귀었던 사람들 중에 이상형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걸 왜 물어볼까요? 저는 있죠.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에요? 뭐. 그렇죠. 네. 분명 연인 관계가 끝났는데도 가끔 연락을 한다고.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합시다. 엮이려. 그만해라. 네. 저는 저는 이제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형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네. 이상형들을 많이 만나는 왔지만 네. 그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은 일단은 제일 결정적인 건 일단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 돼요. 아 맞아요. 네. 그 중요해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좋아해준 이상형은 이제 정말 이제 거의 손가락이 없어도 돼요. 도라에몽도 아마 컴퓨터 할 수 있을 거야. 얍!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헬리콥터! 주먹! 주먹! 이게 내가 이러면 이상형을 쓰라고! 친구야! 친구야! 난 손가락이 없어! 성우하고 다녀서 집하는 장기가 요거랑 도라에몽이랑 친구야! 친구야! 진짜 그 겹이다! 그거랑 그 김성중씨 하는 거 내가 연습하고 있거든요. 뭐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상형을 만난 것이 몇 번일까요? 제가 이상형을 만났다는 것을 제작진도 알고 있었을까요? 2016년. 2016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저 그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제 이상형인지 몰랐거든요. 여튼 또 뭐 또 다른 뭐 질문거리 뭐 없나요, 김승찬 씨? 이 정도? 아, 뭐 이상형? 근데 이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뭐 이상형의 뭐 연예인이 누가 있냐? 아, 이상형의 연예인? 근데 아, 저는 그 옛날에 그 10대 때 있었어요. 그 지금은 방송 많이 안 하시는데 최여진 씨가 나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팬클럽도 가입하고 했었는데 네네. 이미 내가 팬클럽을 가입했을 때 그 팬카페가 다 죽었어. 죽어가지고 가끔 그냥 최여진 씨가 가끔 뭐 근황이라고 하나 올리고 글 올리는데 이제 내가 그 얼마나 죽은 거냐면 네. 그때가 뭐 한 2007년 뭐 4년에도 글 올리고 말했는데 네. 내가 올린 글이 아직도 그 페이 상단 부분에 상단 부에 있어요. 아 이거 또 아이디 추적하면 나오나요? 흑역사. 아 그럴 수도 있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 딱히 내 이상형이다라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는데 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복이 잘 어울리면은 설현? 예뻐 보여요. 아, 근데 설현은 모르겠고 옛날에 그 뭐였죠? 뿌리 깊은 나무 말고 그 육룡이 나를 잘을 보다가 누가? 공승연이라고 그 이방원 그 아내로 나왔던 그 트와이스 정연의 언니죠.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복 입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유일하게 페북 좋아요를 누른 공승연 씨.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승찬 씨는요? 빠밤. 저는 박보영, 김치기 뭐 이런 깜찍깜찍한 친구 좋아하는구만. 겸겸하구만. 이런 케이스. 네. 아, 박보영 씨는 정말 나는 가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감탄할 때가 있어. 이 사람은 와 네. 대단하다. 그냥 정말 그 외모와 성격의 콜라보가 그 하나의 인간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 와 이게 설정이라도 나는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된다. 네. 이것이 설정으로 이러는 거라도 인정은 해줘야 된다. 사실 또 이런 연예인이랑 또 우리 탁형이 좀 얘기도 할 게 많을 텐데 말이죠. 항상 우리 그 청취자께서는 김소혜 씨를 네. 청취자 탁형 씨께서는 네 역시 제 기대를 버리지 않는 우리 탁형. 그 김소혜도 그 포텐셜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그그 네. 그 박보영 비슷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김소혜 씨를. 그 약간 그 그 나이 때 10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깜찍깜찍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되게 설정 같지가 않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난 박보영 씨 봤을 때 가끔 그래서 진짜 감탄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예쁘다, 와 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단하다 저 사람. 아이고 저런 게 연예인인 거구나. 저런 사람들이 연예인이라는 거구나. 이럴 때가 있어 가끔. 근데 궁금하긴 해요 이제.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엄청나대요. 뭐 박보영 씨 실제 본 썰 같은 거 가끔 네이버에 그 지식인 같은 데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막. 나도 보면은 막 장난 아닐 것 같아. 막 와. 근데 박보영 씨가 막 우리랑 거의 동갑이잖아요. 빠른 90인가 그랬던 거. 아 진짜로? 응. 그렇구나. 저는 예전에 그 약간 가수분들 많이 오는 이비인후과 쪽에서 약국 이제 한 잠깐 적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가수들도 많이 오는데 약간 그렇게 막까지 우와 이렇게까지는 좀 본 적은 없어서 사실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방송 쪽을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는 생각인데 네. 가수의 외모 커트라인하고 그 배우의 외모 커트는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배우 외모적으로는 배우로 봤을 때 훨씬 더 신기한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 많이 들기도 했었거든 실제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 저는 저희 그런 알바도 많이 했잖아요. 오케스트라에서 가수 위해서 막 연주하는 척하는 거. 뮤직비디오 알바하고 막. 근데 그럴 때 가수한테 그렇게까지 감탄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보면서. 배우들은 좀 남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배우는. 아니 하다못해 그 있잖아요. 그 우리 오케 선배 중에도 배우 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몰랐네. 아, 그 첼로, 남자분. 네, 첼로 하시는 남자분 황건 선배라고 계신데 그분도 네. 외모적으로 보면은 딱 그 그러니까 아무리 조연급 뭐 이런 식이라도 잘생겼어요? 그 잘생긴 플러스 개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연급들은 그 잘생긴의 끝판왕을 찍은 사람들이 보통 주연급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진짜 다를 것 같아. 여자 배우는 특히나 뭐 한효주 이런 사람들 실제로 본 썰 이런 거 보면 뭐 장난 아니야. 뭐 빛이 나오고 뭐 장난 아니래 막. 네, 저도 저도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 장동건이 특히나 이제 이거 화면발을 정말 못 받는 배우 중 하나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은 뒷모습만 봐도 빛이 난대요. 뒷모습만 봐도 장동건인 거 안다고 사람들이. 도대체 그 아들은 얼마나 잘생겼을까. 아이고 정말 그 뭐냐 옛날부터 전설로만 내려오던 장동건 고소영의 콜라보를. 이야. 자 그럼 뭐 김승찬 씨 또 뭐 또 다른 질문네요. 아, 네, 뭐, 다 이 정도? 네. 아니요, 준비한 거 있으면 다 읽어봐요, 읊어봐. 여기까지가 준비한 데.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ASMR로. 네. 이렇게 네. 청취자분들, 네. 네. 이제 나가실 분들 나가시고요. 네. 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잘 자요. 안녕. 나 이거 뭘 어떻게 했어?